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에 대한 재판 과정에 역도가 최순실 연구와 짜고 엄청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역도와 최순실 연은 2015년에 정부가 다른 나라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많은 돈을 문서 조작 방법으로 떼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연이 박근혜를 등대고 남조선과 관계된 해외 자금 유통을 장악 통제한 사실도 폭로됐습니다.